알았어, 걸렸어. 걸렸어, 걸렸어. 야, 빨리. 엄마, 아빠한테 욕. 아, 죽었다, 이제. 아, 진짜 짜증나. 오늘 빠져 나를 달려 Nobody's gonna save me.